얘기 시작한 거야. 같이 내리막 걸음이 가벼웠을 때 마치 여행을 떠나기 전에 설렘이었어. 길을 걷다 보면 어둠이올 수도 시간을 쫓길 수도 있어요.